맘만 쓰면서 Love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어차피 끝날 거면서 눈물만 남을 거면서 아파하고 다신 안 한다 다짐하고 그대 아니라 다그쳐도 내 맘이 말을 안 들어요 가르쳐줘요 love 이 마음 어떡해요 참 바보 같은 나라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대를 찾아요 love 이 사랑이 아파도 love 또 모른 척 해봐도 love 내 가슴 속에 그대 love love love love 뻔한 사랑이란 걸 알면서 왜 또 너를 찾는지 아픈 사랑에 흘린 눈물 다시 감당할 수 있을지 I don't know 따뜻하게 다시 다가와 애틋하게 나를 감싸나 비껴갈 수 없는 너란 사람 love 후회할 줄 알면서도 love 아니길 바랬었는데 내 마음 눌러보아도 자꾸만 커져가네요 화가 나요 이런 내가 참 싫어져요 벌써 내 맘엔 그대라서 이젠 어쩔 수 없나 봐요 가르쳐줘요 love 이 마음 어떡해요 참 바보 같은 나라서 줄 알면서도 무슨 사랑이 이래요 love 나 미칠 듯 아파도 love 내 가슴이 터져도 love 널 놓을 수가 없어 love love love love 사랑이 뭐길래 그게 대체 뭐길래 이별이 또 뭐길래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해 사랑에 다쳐서 사랑에 지쳐서 겁쟁이처럼